서원화 벽화 투루판 메제클릭 석굴사원 출토 투루판 지역의 메제클릭 석굴사원 제15호 굴에 그려진 서원화의 일부분이다. 메제클릭 석굴사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유적이다. 제15호 굴에는 15가지 주제의 서원화가 회랑 양쪽 벽에 그려져 있었다. 이 벽화는 석가모니가 수행자로 태어났을 때 당시 부처였던 연등불로부터 장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내용을 묘사한 것의 일부분이다. 여기에서 연등불에게 바칠 푸른 꽃을 들고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수행자로 태어난 전생의 석가모니다.